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은 색깔 먹는 괴물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김혜우 선생님께서 글을 쓰셨고 이수영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여러분, 수수께끼 좋아하세요? 이 책에는 세 가지 수수께끼가 나옵니다. 색깔 먹는 괴물이 낸 수수께끼지요.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색깔 먹는 괴물이 우주의 작은 별에 있는 색깔을 하나씩 하나씩 먹는다지 뭐예요? 친구가 수수께끼를 풀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 책 읽기 싫어. 쿵! 책상에 또 이마를 박았다. 책을 읽다가 깜빡 존 거다. 나는 이마를 문지르며 책상 위에 있는 책을 째려봤다. 이놈의 책만 아니면 지금쯤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고 있을 텐데. 자세히 보니 책에 끈적끈적한 침까지 묻어있다. 더럽게 침까지 흘리며 졸다니. 나는 짜증이 나서 벽에 붙어있는 종이를 노려봤다.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책을 읽어요. 일주일에 세 권 이상 책을 읽어요. 책을 읽은 뒤에는 독서 감상문을 꼭 써요. 참, 만화책은 안 되는 거 알죠? 어제 저녁 엄마가 내 방에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이런 규칙이 적힌 종이를 벽에 붙였다.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말이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시키지 않으면 내가 절대 책을 읽지 않을 거란다. 뭐, 틀린 말은 아니다. 난 만화책 빼고 책이란 책은 다 싫다. 이런 나에게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책을 읽으라고 하다니 말도 안 된다. 책 읽는 것보다 더 지독한 건 독서 감상문 쓰기다. 느낀 점도 없는데 억지로 꾸며서 글을 쓰느니 차라리 바퀴벌레랑 잠을 자는 게 낫다. 독서 감상문 쓸 생각에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엄마, 왜 자꾸 책을 읽으라는 거야? 책이라면 진짜 지긋지긋하단 말이야. 내가 짜증을 내면 엄마는 항상 이렇게 얘기한다. 형 봐라, 책을 많이 읽어서 얼마나 똑똑하니? 너도 좀 본받아. 하지만 난 절대로 똑똑해지고 싶지 않다. 항상 1등만 하는 형은 잠도 실컷 못 자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책만 읽는다.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똥도 아주 오래오래 싼다. 내가 딱 한 번 변비에 걸려봐서 아는데 똥 안 나오는 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다. 그게 다 쓸데없이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거다. 엄마는 이렇게 말할 때도 있다. 책을 읽으면 생각을 더 잘하게 되지. 하지만 책을 많이 읽은 아빠는 생각을 너무 잘해서 탈이다. 놀러 갈까 말까?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자가용으로 갈까? 버스로 갈까?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놀러 가지 못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형처럼 책만 읽다가 변비에 걸리느니 차라리 좀 멍청하더라도 똥 잘 누며 사는 게 낫다. 아빠처럼 생각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느니 그냥 생각 없이 노는 게 낫다. 그러니까 책 따위 안 읽어도 된다. 두 번째 이야기, 항의 편지.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책상 위에 새 책이 놓여 있었다. 표지에 엄동한 글이라고 쓰여 있었다. 또 엄마가 좋아하는 엉뚱한 작가의 책이다. 이 작가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를 꾸며대는데 천재다. 그래서 내가 엉뚱한이란 별명을 지어줬다. 내가 책 읽기 싫어하는 줄 뻔히 알면서 자꾸 책을 사들이다니. 나는 화가 나서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며 간식을 만들고 있는 엄마에게 따졌다. 엄마, 또 책 샀어? 왜 하필 엉뚱한 작가님 책이야? 엄마는 그 작가님이 쓴 동화가 제일 재밌더라. 엄마나 재밌겠지. 난 엉뚱해서 싫다고. 엉뚱하니까 재밌지. 잠만 말고 읽어둬. 다 너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된단다. 피하고 살은 지금도 충분하거든요. 나는 빽 소리치고 방으로 들어왔다. 버릇없이 군 건 잘못이지만 엄마가 자꾸 책을 읽으라고 해서 짜증이 났다. 작가들이 글을 쓰지 않으면 내가 책 때문에 시달릴 일도 없을 텐데. 이 세상에 작가라는 직업이 싹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때 아주 그럴듯한 생각이 떠올랐다. 엉뚱한 작가에게 항의 편지를 보내는 거다. 책 어딘가에 작가의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던 게 생각났다. 얼른 책을 펼쳐보니 예상대로 뒷표지 안쪽에 이메일 주소가 쓰여 있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신중하게 이메일 편지지를 골랐다. 작가한테 항의하는 건데 아무렇게나 보내면 장난처럼 보일 것 같았다. 나는 알록달록한 편지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한글 타자에 익숙하지 않아서 편지 쓰는데 한참 걸렸다. 엄동한 작가님께 안녕하세요. 엉뚱한 아니 엄동한 작가님, 저는 이무연이라고 합니다. 부탁이 있는데요. 제발 글 좀 쓰지 마세요. 작가님 때문에 엄마한테 맨날 잔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책 좀 읽어라, 책 좀 읽어 하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청개구리처럼 책 읽기가 더 싫어져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건 기분이 나쁘거든요. 게다가 책을 읽고 나면 꼭 독서 감상문을 쓰래요. 느낀 게 없는데 억지로 꾸며서 쓰라니 저더러 거짓말쟁이가 되라는 거잖아요. 엉뚱한 작가님, 왜 쓸데없이 이야기 같은 걸 만들어서 저를 골탕 먹이는 거예요? 전 책을 읽지 않아도 충분히 똑똑하고 생각도 아주 잘한다고요. 그리고 작가님 책은 아주아주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글 같은 거 쓰지 마세요. 작가님도 글 쓰는 시간에 펑펑 놀면 좋잖아요. 이무현 드림. 나는 편지를 써놓고 잠깐 망설였다. 엉뚱한 작가가 내 편지를 읽고 화를 내면 어쩌나 조금 걱정이 됐다. 하지만 두 눈 딱 감고 보내기 버튼을 눌러버렸다. 편지를 보내고 나니 속이 후련했다. 다음 날 컴퓨터를 켜고 받은 편지함을 살펴보다가 나는 깜짝 놀랐다. 엉뚱한 작가가 답장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내 편지를 읽더라도 그냥 무시할 줄 알았는데 뜻밖이었다. 나는 얼른 편지를 열어보았다. 무연이에게 내 책이 재미없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는 난생 처음 듣는다. 책을 제대로 읽기는 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내가 너만을 위해 특별히 책을 한 권 보내주마. 그 책은 아직 미완성인데 네가 책 속에 나온 수수께끼를 풀면 그 답대로 글을 쓸 거다. 만약에 네가 수수께끼를 다 풀어서 내가 책을 완성하면 네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주마. 무연이는 굉장히 똑똑하고 생각이 깊어서 책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무연이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이야. 어떠냐 내 제안이? 엄동한 씀. 나만을 위한 특별한 책이라고? 내가 푼 수수께끼의 답대로 글을 쓰겠다고? 참나. 누가 엉뚱한 작가 아니랄까봐 하는 말도 정말 엉뚱하다.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며 컴퓨터를 꺼버렸다. 그리고 나서는 엉뚱한 작가의 편지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렸다. 세 번째 이야기, 색깔 먹는 괴물. 띵동! 며칠 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더니 우체부 아저씨의 모습이 보였다. 이무현 씨 앞으로 등기 우편이요. 어? 이무현은 난데? 나는 어리둥절해서 현관문을 열고 상자를 받았다. 내 이름으로 온 우편물을 받은 건 처음이다. 무슨 물건인지 궁금해 받자마자 상자를 열어보니 책이 한 권 들어있었다. 색깔 먹는 괴물이라는 제목 아래에 엄동한 글이라는 글씨가 보였다. 그제야 나는 까맣게 잊고 있던 엉뚱한 작가의 답장이 떠올랐다. 나만을 위한 특별한 책을 보내겠다더니 괜히 한 말이 아니었나 보다. 나는 얼른 내 방으로 들어가 책을 펼쳐봤다. 엉뚱한 작가가 말한 대로 미완성된 책이었다. 앞부분에만 글과 그림이 있고 뒤는 백지 상태였다. 우리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지? 정말 내가 수수께끼를 푸는 대로 엉뚱한 작가가 글을 쓸까? 책 읽는 건 싫었지만 정말일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책을 완성하면 엄마한테 편지를 써주겠다고 하지 않았나? 엄마는 엉뚱한 작가의 열렬한 팬이니까 엉뚱한 작가의 말이라면 따를지도 모른다. 그럼 나는 지긋지긋한 책 읽기와 독서 감상문 쓰기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줄 수도 있잖은가? 나는 속는 셈 치고 색깔 먹는 괴물의 첫 장을 넘겼다. 여기는 우주에 떠 있는 작은 별이야. 나는 이 별에 살고 있어. 이름은 코코라고 해. 외계인이라고 해서 생김새가 이상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나도 너처럼 눈 두 개, 귀 두 개, 코와 입 하나씩, 팔 두 개, 다리 두 개를 갖고 있어. 딱 하나 다른 점이 있긴 해. 머리카락이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거든. 햇빛을 받을 때마다 무지개빛 머리카락이 반짝반짝 빛나. 얼마나 예쁜지 넌 아마 상상도 못할걸? 우리 별에는 먹을 게 널려 있어. 과일나무는 물론이고 과자나무, 사탕나무, 초콜릿나무가 사방에서 자라거든. 배가 고플 때는 그냥 손만 뻗으면 돼. 나무에서 어떻게 과자, 사탕, 초콜릿이 열리냐고? 그렇게 묻는 걸 보니 너희 별에는 이런 나무가 없구나? 그거 참 안 됐다. 우리 별 한가운데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도 졸졸 흐르는데 꼭 꿀을 탄 것처럼 달콤한 데다 굉장히 시원해. 목이 마를 때면 언제든지 꿀꺽꿀꺽 마실 수 있어.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공부해. 괴발괴발 막그리기, 엉터리 발명품 만들기, 고래고래 악쓰고 노래하기, 천방지축 까불기, 제멋대로 춤추기 같은 것들 말이야. 골치 아프게 달달 외우거나 복잡하게 계산해야 하는 건 전혀 배우지 않아. 참! 우리 별에는 어린이만 살아. 소문에 의하면 다른 별에는 어른이 산대. 어른이 뭔지 어떻게 생긴 건지는 모르지만 매일같이 공부해라, 씻어라, 인사해라 같은 잔소리를 해댄대. 어휴, 생각만 해도 끔찍해. 하지만 우리 별에서는 그런 잔소리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 어른이 하나도 없거든. 과자나무, 사탕나무, 초콜릿나무라니.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았다. 지구에도 그런 나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군것질을 하기 위해 엄마에게 용돈을 달라고 떼쓸 필요도 없이 맛있는 걸 실컷 먹을 수 있을 거다. 게다가 학교에서 수학이나 영어처럼 골치 아픈 과목을 배우지 않는다니 얼마나 좋을까? 책 속의 아이지만 나는 코코가 정말 부러웠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 생긴 괴물이 나타났어. 키는 커다란 나무만 하고 배는 산처럼 불룩했어. 머리 꼭대기에 작은 귀 하나가 볼품없이 달려있고 이마 한가운데 콩처럼 작은 눈 하나가 있었지. 눈 밑에 달린 큼지막한 코에는 콧구멍이 자그만치 다섯 개나 뚫려있었어. 입은 얼굴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커다랬고 입술은 뱀의 몸통처럼 구불구불했어. 거기에다 온몸은 거무튀튀하고 칙칙한 털로 뒤덮여 있었지. 괴물이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는 아무도 몰랐어. 괴물은 우리 별을 둘러보더니 큰 소리로 으르렁대며 말했어. 여긴 색깔이 참 많구나. 초록, 빨강, 파랑, 노랑, 보라, 하늘, 연두, 검정. 으하하, 거참 맛있겠다. 난 알록달록 예쁜 색깔만 보면 먹고 싶어 환장하겠단 말이야. 맘 같아서는 여기 있는 색깔을 한꺼번에 몽땅 먹어치우고 싶지만 난 그렇게 예의 없는 짓은 안 해. 남의 걸 마음대로 먹진 않는단 말씀이야. 이래 봬도 난 아주 개념 있는 신사거든. 신사라고? 내가 보기엔 입만 커다란 흉측한 괴물일 뿐인데 정말 어이가 없었지. 게다가 입에서 어찌나 고약한 냄새가 나는지 손으로 코를 꽉 막아야 했어. 자, 이제부터 내가 차례대로 수수께끼를 내겠다. 만약 너희가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내가 색깔을 하나씩 먹을 거야. 어때? 정말 공평하지? 뭐가 공평하다는 거지? 수수께끼를 맞히지 못하면 색깔을 먹겠다고 협박하면서 말이야. 이별에 있는 색깔은 누구의 것도 아니야. 원래부터 있던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지만 괴물이 무서워서 우물쭈물했어. 그러자 괴물이 험악한 얼굴로 말했어. 싫어? 싫은 말고 그냥 몽땅 먹어 치울 테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괴물의 말을 따라야 했어. 괴물이 한 친구를 붙잡고 수수께끼를 냈어. 하지만 괴물이 낸 수수께끼는 난생 처음 듣는 거였어. 우리 별 학교에서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지. 그 친구가 수수께끼를 맞히지 못하자 괴물이 비웃으며 말했어. 흥, 이렇게 쉬운 수수께끼도 못 푸는 거야? 너 정말 바보구나. 괴물은 한껏 잘난 체를 하더니 미끌미끌하고 울퉁불퉁한 입술을 친구의 머리에 가져다 댔어. 난 초록색이 제일 맛있어. 새콤한 초록색. 괴물이 빨대로 음료수를 마시듯 친구의 몸에서 뭔가를 빨아들였어. 그러자 친구의 머리카락에서 초록색이 빠져나갔어. 동시에 별에 있는 모든 초록색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지. 초록색이 사라진 별은 이상했어. 특히 풀과 나무는 생기를 잃어 아파 보였지. 반면에 거무튀튀했던 괴물의 몸에는 군데군데 초록색이 나타났어. 괴물이 또 다른 친구에게 수수께끼를 냈어. 안타깝게도 그 친구 역시 정답을 맞히지 못했어. 괴물은 친구의 머리에 입술을 대고 말했어. 난 빨간색이 제일 맛있어. 매콤한 빨간색. 후룩! 친구의 머리카락에서 빨간색이 빠져나갔어. 동시에 별에 있던 빨간색도 몽땅 사라졌지. 빨간색 꽃도 빨간색 사과도 더는 볼 수 없었어. 괴물은 친구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계속해서 수수께끼를 냈어. 하지만 아무도 괴물이 낸 수수께끼를 맞히지 못했어. 친구들의 머리카락과 별의 색깔이 하나씩 사라져갔어. 난 파란색이 제일 맛있어. 시원한 파란색. 난 노란색이 제일 맛있어. 짭짤한 노란색. 난 보라색이 제일 맛있어. 달콤한 보라색. 별은 색깔이 사라질 때마다 점점 칙칙해졌어. 친구들은 이유 없이 자꾸 짜증을 내고 화를 냈어. 울거나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 색깔이 빠질 때마다 좋은 감정들도 같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 마침내 검은색만 남게 되었어. 친구들도 나무도 새도 꽃도 온통 검은색이었어. 심지어 해와 달까지도 말이야. 우리 별은 어둠에 잠겨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어디선가 바스락, 딸깍, 쿵쿵거리는 소리들만 간간히 들려왔지. 나는 그 소리를 듣고서야 친구들이 살아있구나 짐작할 수 있었어. 하지만 괴물의 몸은 이제껏 먹은 갖가지 색깔들로 알록달록했어. 괴물의 몸에서 나오는 색깔의 빛깔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괴물의 모습은 볼 수 있었지. 이제 내가 수수께끼를 맞출 차례야. 괴물이 크키한 입냄새를 풍기며 말했어. 니놈이 마지막이구나. 자, 지금부터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잘 들어. 잠깐만요. 나는 용기를 내서 괴물에게 소리쳤어. 왜? 무슨 할 말이라도 있냐? 괴물이 시커먼 눈을 뒤룩뒤룩 굴리며 물었어. 수수께끼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별에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고요. 하긴, 네 친구들을 보니 하나같이 멍청하더구나. 어떻게 그렇게 쉬운 걸 모를 수가 있지? 우리 별 아이들은 다 아는데 말이야. 도와줄 친구를 찾도록 허락해주세요. 부탁이에요. 괴물이 낄낄낄 웃으며 말했어. 나야 바보가 하나든 둘이든 상관없지. 정 원한다면 그렇게 해. 나는 곰곰 생각하다가 말했어.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어요. 제가 수수께끼를 맞추면 지금까지 먹은 색깔을 전부 돌려주세요. 괴물은 짜증이 나는지 인상을 팍 썼어. 색깔을 전부 돌려달라고? 거참 맹랑한 꼬마네. 나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 금방이라도 성난 괴물이 나를 덮칠 것만 같았거든. 좋다. 대신 수수께끼를 3개 내겠어. 네가 전부 맞히면 색깔을 모두 돌려주마. 하지만 하나라도 틀리면 이별은 우주에서 영원히 사라질 줄 알아. 알겠냐? 난 두려웠어. 우리 별의 운명이 내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 내가 만약 틀리면... 그런 상상은 하고 싶지도 않아. 괴물이 내 귀에 대고 속삭였어. 그럼 내일 다시 오겠다. 그때까지 널 도와줄 친구를 찾아봐. 쿵, 쿵, 쿵. 괴물의 발소리가 멀어졌어. 나는 고민에 빠졌어. 나를 도와줄 친구를 어디에서 찾지? 그때 가까이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 나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 색, 색. 누군가의 숨소리 같았어. 냄새가 야릇한 게 우리 별에 사는 친구는 아니었어.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 바로 코앞에서 말이야. 나는 냄새가 나는 쪽을 향해서 휙 고개를 돌렸어. 그때 나는 나를 바라보고 있던 한 아이랑 눈이 딱 마주쳤어. 얼굴 생김새는 나랑 비슷했지만 머리카락은 새카만 아이였지. 보는 순간 난 깨달았어. 이 아이가 외계인이라는 걸. 네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수수께끼. 책 속의 아이, 코코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나는 화들짝 놀라서 책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냥 그림일 뿐인데 이상하게 코코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제발 도와줘. 너밖에 없어. 코코의 간절한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에이, 그럴 리가 없지.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다시 책을 읽었다. 나는 한참 동안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어. 색깔이 사라지니 밤인지 낮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지. 잠시 뒤 저쪽에서 괴물이 빛깔을 뿜으며 다가오는 게 보였어. 괴물이 썩은 내를 풍기며 물었어. 도와줄 친구는 찾았냐? 네. 그래? 제주도 좋구나. 그 친구는 어딨냐? 내 곁에요. 지금 나를 보고 있어요. 어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 있어요. 분명히 나를 보고 있어요. 딱 한 번 모습을 보였던 그 아이는 눈 깜짝할 새 사라져버렸어. 꼭 꿈을 꾼 것 같았지. 하지만 난 느낄 수 있어. 그 아이가 여전히 내 곁에 있다는 걸. 괴물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어. 쳇!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코코의 외침이 들리는 듯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코코가 말하는 친구는 나 같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말했다. 걱정 마, 코코. 내가 도와줄게. 괴물이 귀찮다는 듯 말했어. 치! 아무려면 어떠냐? 네 마음대로 생각해라. 난 지금 무지 배가 고프단 말이다. 자, 첫 번째 수수께끼를 낼 테니 잘 들어. 만약 못 맞히면 알지? 괴물이 쩝쩝 입맛을 다시며 음흉하게 웃었어. 나는 바짝 긴장한 채 괴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 괴물님이 학교에 갔다. 1교시부터 4교시는 멍멍이도 풀 수 있는 쉽고 간단한 계산 수업이다. 오전 9시 5분에 1교시가 시작되는데 수업 시간은 겨우 100분이다. 쉬는 시간은 자그마치 5분이나 되는데 그 시간에는 꼭 복습을 해야 한다. 자, 그럼 4교시 수업이 끝나는 시각은 몇 시일까? 이야기는 그 부분에서 끝나 있었다. 그 뒷부분부터는 백지 상태다. 이게 뭐야? 수수께끼라더니 엄청 복잡한 계산 문제잖아? 나는 정말 실망했다. 이 괴물은 수수께끼가 뭔지도 모르나 보다. 하긴 알록달록 예쁜 색깔을 다 빼앗아 먹은 마음씨 고약한 괴물에게 뭘 바랄까? 코코네 별 아이들이 왜 수수께끼를 못 맞췄는지 알겠다. 100분 동안 머리에 쥐가 나게 공부를 시켜놓고 5분밖에 안 되는 쉬는 시간에 복습을 하라니 말도 안 된다. 그런 게 무슨 쉬는 시간인가? 어휴, 이런 수학 문제는 딱 질색이다. 하지만 코코를 도우려면 어떻게든 문제는 풀어야 한다. 나는 공책에 더하기를 반복하며 한참 동안 끙끙댔다. 하지만 도저히 답을 구할 수가 없었다. 자존심 상하지만 형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다. 물론 엉뚱한 작가와 나 사이의 약속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생각이다. 일일이 설명하기도 귀찮지만 엉뚱한 작가가 부모님한테 편지를 써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 엄마는 책 읽기 싫어서 꼼수를 쓴다고 야단칠 게 뻔하다. 나는 저녁 식사 시간에 괴물이 낸 문제를 형에게 보여줬다. 그러자 형이 놀리듯 말했다. 오, 너 지금 공부하는 거야? 지렁이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일이네. 썰렁한 농담하지 말고 답이나 말해봐. 형은 종이에 적지도 않고 머릿속으로 금세 계산을 끝냈다. 답은 오후 4시야. 어째서? 구하려는 게 4교시가 끝나는 시각이잖아. 수업 시간이 4번 있었으니까 100 곱하기 4. 그 사이에 쉬는 시간은 3번 있었으니까 5 곱하기 3이지.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을 모두 합하면 415분이 돼. 60분은 1시간이니까 415분은 6시간 55분이지. 처음 수업을 시작한 시각인 오전 9시 5분에다 6시간 55분을 더해봐. 그럼 정확히 오후 4시가 돼. 형이 일사천리로 똑 떨어지게 설명을 하자 엄마랑 아빠는 입을 떡 벌렸다. 역시 우리 우리며? 척척 박사가 따로 없네. 칭찬을 받은 형이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정도야 시군죽 먹기죠. 누가 모범생 아니랄까 봐. 형은 엄마 아빠에게 존댓말도 꼬박꼬박 잘한다. 정말 나랑은 여러모로 다르다. 나는 형이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서 톡 쏘아붙였다. 아니야. 형 말은 틀렸어. 이 문제는 풀 수 없어. 왜? 100분 동안 공부하는 것도 죽을 맛인데 쉬는 시간에 복습을 하라고? 그런 게 무슨 쉬는 시간이야? 화장실은 언제 가? 밥도 안 먹고 공부만 해? 문제가 완전 엉터리잖아. 내가 따지자 형이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어이구 이 바보. 이건 그냥 문제야. 풀기만 하면 된다고 누가 너더러 100분 동안 공부만 하라고 했냐? 왜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해? 그래도 나는 오기가 나서 소리쳤다. 안 돼. 이런 엉터리 문제는 풀 수 없어. 형이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저 똥꼬집. 마음대로 해. 형과 내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아빠가 나섰다. 아빠 생각에도 형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냥 풀라고 있는 거야. 현실하고 착각하면 안 되지. 아니야. 문제가 잘못됐으니까 풀 필요도 없어. 내가 고집을 꺾지 않자 형이 빈정거리며 말했다. 바보.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지. 나는 화가 나서 형을 쏘아봤다. 치사하게 공부를 들먹이다니. 공부를 못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무시당하는 건 기분 나쁘다. 나는 엄마가 내 편을 들어주기 바라면서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생각은 어때? 우리가 얘기를 하는 동안 후루룩 쩝쩝 혼자서 맛나게 저녁을 먹던 엄마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글쎄, 네 말도 맞는 것 같고 형 말도 맞는 것 같고. 아휴, 골치 아파. 그냥 밥이나 먹자. 다들 밥 먹자고요. 엄마가 숟가락을 쳐들고 말했다. 칫, 누구 편도 안 들고 쏙 빠져나가다니. 엄마는 정말 비겁하다. 이럴 때 내 편을 들어주면 진짜 힘이 날 텐데. 결국 아빠랑 형한테 내가 밀린 꼴이 됐다. 나는 기운이 쏙 빠져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물론 형처럼 풀면 시험에서 100점은 맞을 거다. 하지만 100점을 맞으려고 엉터리 문제를 풀고 싶지는 않다.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까? 나는 억울하고 속상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 엉뚱한 작가에게 편지를 보내 이런 내 생각을 전해볼까 하고 잠깐 고민했지만 이내 포기했다. 틀림없이 엉뚱한 작가도 나를 비웃을 거다. 에이 짜증나. 그깟 책. 완성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라. 다섯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수수께끼. 내 앞으로 또 우편물이 왔다. 혹시나 싶어 상자를 열어보니 이번에도 색깔 먹는 괴물이 들어있었다. 나는 책을 가지고 얼른 내 방으로 들어갔다. 책을 펼쳤더니 지난번 읽었던 이야기 뒤로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 있었다. 분명히 내가 수수께끼를 풀면 글을 쓸 거라고 했는데 설마 기다리다 지쳐서 엉뚱한 작가 마음대로 뒷이야기를 써버린 건가? 나는 궁금해서 재빨리 책을 읽어봤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여러 가지 색깔로 온몸이 얼룩달룩한 괴물이 성큼성큼 다가왔어. 자, 수수께끼는 풀었겠지? 나는 주눅이 들어서 대답했어. 아니요, 못 풀었어요. 허허, 그럴 줄 알았다. 너희 별 애들은 왜 그렇게 멍청하냐? 괴물이 고소하다는 듯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어. 그 모습을 보자 나는 울컥 화가 났어. 그래서 용기 내어 괴물에게 말했지. 멍청해서 풀지 못한 게 아니라 수수께끼가 엉터리에서 풀 수 없었어요. 뭐? 수수께끼가 엉터리라고? 괴물이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어. 조금 화가 난 것 같기도 했지. 어떻게 100분 동안 공부를 해요? 쉬는 시간도 겨우 5분밖에 안 되는데 그 시간에 복습을 하라고요? 그렇게 공부했다간 모두 쓰러지고 말 거예요. 흥! 우리 별 애들은 다 그렇게 공부해. 그래도 멀쩡히 잘만 살던데? 괴물이 이렇게 나오자 나는 자신이 없어졌어. 그래도 떠듬떠듬 할 말을 했지. 그럴리가요. 어딘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괴물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 뭐 조금 이상하긴 해. 애들이 비실비실 약골인데다 신경질도 잘 부리거든. 나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 거봐요. 게다가 화장실도 안 가고 점심도 안 먹고 어떻게 공부만 해요? 흥, 나 화장실에 안 가. 왜냐고? 싸고 싶을 때 아무데나 싸거든. 괴물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의기양양하게 말했어. 그러고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을 이었지. 그렇지만 점심을 안 먹는 건 좀 문제가 있네. 난 배고픈 건 못 참거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수수께끼는 풀 수 없어요. 안 풀 거예요. 코코가 야무지게 따지고 들었다. 저러다 괴물한테 잡아먹히면 어쩌나 걱정이 될 정도였다. 한편으로는 좀 신기했다. 코코와 내 생각이 어쩜 이렇게 같을까? 마치 내 머릿속을 들여다보기라도 한 것 같았다. 내 생각을 귀신같이 알아내다니 엉뚱한 작가는 천재일지도 모른다. 괴물이 코김을 푹푹 뿜었어. 내 말에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야. 나는 겁이 나서 몸을 잔뜩 움츠렸어. 당장이라도 내 몸에서 색깔을 빼앗아갈 것만 같았거든. 우리 고향에선 다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 이제까지 너처럼 따지고 드는 녀석은 없었어. 게다가 난 지금 무지 배가 고프단 말이다. 이제 끝장이구나. 나는 눈을 질끈 감았어. 하지만 네 배짱은 마음에 든다. 감히 나한테 겁도 없이 따지고 들다니. 내 배짱이 마음에 든다고? 나는 실눈을 뜨고 괴물을 쳐다봤어. 자, 이렇게 하자. 난 배고픈 걸 못 참으니까 색깔을 먹어야겠다. 대신 반만 먹을게. 반이요? 그래, 반. 어차피 검은색은 맛이 별로니까 많이 먹고 싶지도 않아. 잠깐만요. 내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괴물이 흉측한 입술을 내 머리에 가져다 댔어.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 후. 괴물이 뭔가를 빨아들이자 나는 눈앞이 핑핑 돌고 머리가 어질어질했어. 정신을 차려보니 끔찍하게도 내 몸의 반이 투명해져서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